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회의를 방해하려는 정황만 잡혀도 대통령 파면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덮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빈약한 주장이다. 국민들에게는 29번에 걸친 탄핵 소추, 그로 인한 수많은 주요 공직자들의 공백, 수많은 부분의 예산 영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련의 행태들은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강행한 내란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라는 것인가? 이는 국정마비를 통해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덮어씌우고 나아가 정부 전복을 꿈꾼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고의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고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반국민적인 내란이라 할수 있다. 그들의 만행에 맞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정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논점을 흐리며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전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이제 방송에 편중된 뻔뻔하고 저질스러운 언어 사용에도 지친다. 우리는 누가 헌정을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누가 진정한 역할을 했는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탄핵은 논리적 모순이며 내란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대통령 탄핵의 주된 논리는 계엄령을 내린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일으킨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됨이 이미 드러났다. 계엄령이란 본질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다. 계엄 기간 동안 폭력을 행했다든가 불법 행위를 했느냐가 문제지 계엄령을 내린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행태를 어떻게 국헌문란이며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세계의 조롱거리 줄탄핵 29번.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관장들을 끊임없이 탄핵하며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다. 정부의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탄핵 남발은 의회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으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번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 취임일 2022년 5월 10일부터 탄핵 소추일 2024년 12월 12일까지 947일간 178번이면 5일마다 한 번씩 탄핵 소동을 일으켰다.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이 상태가 국정마비를 초래한다는 것도 모를 만큼의 무지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기에 결국 고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예산 영원삭감.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사항부터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국가 운영을 위한 주요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고 수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영원으로 잡았다. 이것이 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려는 행위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경제와 복지 안녕에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것이며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행태였다. 국가안보와 헌법체제 위협. 민주당은 간첩법에 반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해왔다. 간첩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외부 세력과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민주당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간첩을 잡을 법안이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 민주당 내부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이건 외환죄로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가만두냐라며 붕괴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정부 전복뿐 아니라 국가 전복까지 꿈꾸는 간첩들의 소굴이라는 말은 좀 심하더라도 외부 세력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행태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즉, 내란자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라고 보여진다. 민주당 측 계엄 기간에 군의 명령 불복종. 대통령은 당시 군인들이나 경찰에 의해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고 폭력 행위도 없었다.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들을 폭행했다고 했다.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이며 민주당 측이 계엄하에서 군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14조에 해당된다. 또한 국헌문란 탄핵 29번 예산 영원 등 수많은 만행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내란 목적 살인죄 및 내란죄 형법 제87조, 제88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 사무직원들이 군인들에 의해 손가락이 삐었느니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 직원들을 난관에 빠뜨리는 발언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14조5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군의 질서 유지 활동을 방해한 국회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군의 법적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된다. 반면 군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상은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로 보기 어렵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충돌은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이 무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충돌을 유발한 국회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계엄령은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이며 군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상보다 명령 불복종과 공무방해가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변죽만 두드리는 궁핍한 민주당의 논리들. 민주당은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궁핍해지니까 메모지나 단전 단수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무슨 지시를 했는가에 매달려 있다.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계엄을 내릴 때 군인들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증인들의 말은 엇갈리며 누가 옳은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 기준과 증거가 필요하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된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은 모두 알고 있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황상의 문제로 변죽을 두드리며 마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방송을 통해 국민 세뇌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논점을 흐리고 중요치 않은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마치 단전단수가 커다란 음모라도 되는 양, 핵심 문제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탄핵을 위한 억지 논리를 만들려는 의도적인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국민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고, 누가 이를 무너뜨리려 했는가?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국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다. 반면 민주당은 29번의 줄탄핵과 예산 영원 삭감으로 국정을 파괴하려 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해왔고 아직도 국민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논점을 흐리는 반복적인 세뇌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안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